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팔레스티나 혁명 개시 쉰투돌세 즈마요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며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1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구두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창설권을 포함하여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과 대통령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변함없이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